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이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오늘 본문은 그동안 51장까지 쭉 진행되었던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호야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읽자 왕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난로불에 그 읽은 말씀을 서너 장씩 읽은 후에 잘라서 계속해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으셨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참으실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에 계속 처에게 두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시드기야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리블라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리블라 혹은 림나라고도 부르는데 이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땅의 한 지방의 지명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을 섬겼고 악을 행했고 또 아들이 이어서 11년간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이 집안에 22년간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기 싫으셔서 내쫓으시기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반복해서 바벨론을 너희가 섬기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4절 말씀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도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계곡을 끼고 산 위에 지어진 도시인데 밑으로 계곡이고 또 성벽이 두 겹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너뜨리기가 쉬운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성을 포위한 채로 그 안에서 모든 주민들을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버텼습니다.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성벽이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서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왕과 군사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참 딱하죠. 왕과 군사들이 백성들을 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투항을 하거나 혹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자신만 살고자 도망갔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왕이 악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도 동일하게 배신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왕이 잡히자 군사들은 모두 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참 불쌍한 왕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린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림나가 또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림나 혹은 리블라라는 이 지명이 벌거숭이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그곳으로 데려오셔서 너와 너희 가정의 죄악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이방 연예인을 아내로 삼았고 너 또한 나를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너희 죄악의 시작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온 세상에 밝아 벗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비참한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백성에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이 어떠한 최후를 맞는지 또한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대선 주자를 놓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우리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이 나라가 더 잘 될 것인지 우리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민자로서 누구를 통해 더 유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과연 더 순종할 것인가? 또한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는 악한 행동들이 악한 것임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악한 것이 자신의 부모 세대 혹은 어떤 사람의 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도 그대로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계속 해갈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망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2년 가까이 포위당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습관들,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계속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 몸가짐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을 깜깜하게 해놓고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의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특별히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잘생기고 모든 것도 뛰어나고 너무나 아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아내들을 범하는 정말 너무나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머리는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자 자신의 옆에 있던 자신의 부하가 왕이시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쳐서 당신 앞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지 아느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런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혹시 아느냐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내어버려 둡니다. 겸손했던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들을 자격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의 합한자라는 놀라운 칭호를 주셨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시기가 운전을 하고 1년 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섬김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작은 죄악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아주 작은 죄와 습관들까지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또한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길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교회의 풍습이나 전통이나 관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전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래왔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존재야. 나의 직분은 이래야만 해. 무엇은 이래야만 해. 이런 우리의 고집과 습관들이 하나님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악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자신의 죄를 볼 수조차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숭이 장소에서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아주 작은 죄나 악한 습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